사회주의 위협을 옹호하고 전진시킬 때 대한 역사적인 평양 선언 발표 25돌세 즈마요 조선중앙통신사는 19일 론설 주체의 사회주의 승리는 역사의 진리이다를 발표했습니다.